너를 사랑하기 위해 수많았던 아픔들을 얼마나 더 견뎌야만 네 맘을 가질 수 있니. 항상 오랫동안 우리 사랑을 숨긴 얼굴로 늘 마주했었지. 엇갈린 눈길로 서로를 원망하면서 얼마나 내가 너를 그리워하는지. 네 사랑이 왜 내가 아닌지 어두워진 끝없는 저 길 위에 나 혼자 이렇게 버려질 수 있는지. 내 마음이 너의 사랑으로 아프지 않게 더 이상 슬픈 나로 만들지 마. 어떤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순 없을 거야.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너 뿐이야. 언제까지나 기다릴까.